댓글 뜯던 미나 누가 전해줘 my baby to my baby 내가 여기 있다고 말야 기다린단 말야 baby you turn it on now 넌 같아 부탁 같아 부탁 말 좀 했던 미나 네 맘을 갖췄다면 그냥 나는 삶의 위나 이 세상에 이치란 이치란 여기 있는 자를 따라 어이. 나 같은 놈 말야 옛말에 때 10번 찍으면 넘어간다 할 네 모습